동화 한국어 버전 바닷속 궁전. 아주 먼 옛날 뱃사공과 어부들이 사는 작은 섬이 있었는데 왕의 이름은 만드린이었어요. 만드린의 섬나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지냈죠. 한 명의 천장만 빼면 말이에요. 우리 배가 이러다 배가 뒤집히겠어. 바다 궁전에 사는 구왕자 짓이 분명해. 우리 이렇게 괴롭혀서 대체 얻는 게 뭐야. 빨리 육지를 향해 노르죠. 어서. 이거 뭔가 아주 큰 생선이 그물에 걸린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사람 살려. 또 그 사악한 바다 왕자가 보낸 괴물이 걸려버렸어. 바다 왕자가 지난주에만 자그마치 다섯 번 저희 배를 공격했습니다. 폐하. 국왕 폐하, 그 자를 찾아 묻히려는 저희 시도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해치울게요. 바다 마법에 관한 책을 모두 공부해서 성인이 되자마자 그가 백성들에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한 복수를 해주겠어요. 사악한 바다 왕자를 무찌르겠다는 어린 왕자의 결심은 너무나 확고해서 바다 왕자마저 두려움에 떨게 하였죠. 그리고 며칠 뒤 어린 왕자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다 왕자는 배 주변에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고 왕자의 배는 가라앉고 말았죠. 어린 왕자 외에 다른 아이들은 무사히 육지로 헤엄칠 수 있었지만 어린 왕자는 바다 왕자에게 붙잡혀 바다 궁전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왕자가 납치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온 왕국은 혼란에 빠졌죠.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거야? 우리 잘못은 하나도 없이 저 사악한 바다 왕자에게 놀아나야만 하는 거냐고. 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우린 그저 이 아름다운 섬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바다 왕자는 왜 우릴 못 괴롭혀서 안달을까? 왕자님을 잡아간 건 그가 나중에 정말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워했던 게 분명해. 그 말인즉슨 바다 왕자를 무찌를 방법이 정말 있긴 있다는 거네요? 너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참 긍정적이구나, 멀리나. 하지만 방법이 있다 한들 그걸 누가 알아낼 수 있겠나? 저였으면 좋겠지만 걱정 마세요, 삼촌. 자연은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길을 알려주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바다 왕자도 그렇게 썩 나쁘지만은 않은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멀리나. 그가 한 짓을 보고도 그래? 그가 한 짓이라곤 우리 배를 뒤집어버리거나 괴물로 놀라게 하는 것뿐이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적으로 해친 적은 없고요. 제 말은 우리는 섬 사람들이니까 이제 물에 익숙해져서 물고기처럼 물속에 몇 시간씩 들어가 있어도 끄떡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왕자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린 놀라거나 조금 귀찮아질 뿐 실제로 누구도 상처를 입거나 다친 적은 없다는 거죠. 분명 우리 왕자님도 안전하게 계실 거예요. 제 생각에 바다 왕자는 그저 좀 외로운 것 같아요. 그냥 그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직 너만이 사악한 바다 왕자의 좋은 점을 보는 듯하구나. 정말 너의 그런 동정심은 어디 피할 데가 없어. 한편 왕국의 현자는 스스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사악한 바다 왕자를 무찌를 방법을 찾기 위해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죠. 현자는 동굴에서 나와 다른 이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곧장 멀리나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머지않아 현자는 멀리나의 집에 도착했고 그녀의 아빠 뱃사공 리반을 만났죠. 리반은 왕국의 현자가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왕국의 현자 아니십니까? 어서 들어오시죠. 제가 감히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나요? 당신의 딸 멀리나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만이 우리 왕자님을 구할 수 있어요? 네? 제 딸은 그저 어린아인데요. 왕의 군대도 찾아내지 못한 사악한 바다왕자의 궁전을 제 딸이 어떻게 찾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금껏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바다왕자에 관한 전설을 연구해왔습니다. 바다왕자는 두려움과 괴롭힘에서 힘을 얻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당신의 딸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아시겠나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멀리나에 관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첫째, 멀리나는 어떤 생명이 됐든 혹시 해친 적이 있나요? 전혀요. 여기 지나가는 아무 남자, 여자, 아이, 동물, 식물에게 물어도 멀리나가 그들을 해쳤다고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딸아이가 그 바다왕자마저도 사악한 게 아니라 두렵고 외로운 거라고 하더군요. 아주 완벽해요. 두 번째 질문. 혹시 멀리나는 선함과 희망이 주는 힘을 믿나요? 그럼요. 멀리나는 항상 자연은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자에게 언제나 도움을 준다고 해요. 사실 우리 왕자님 역시 분명 되찾아올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주 훌륭해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당신은 멀리나가 무엇이든 두려워하는 걸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리나는 자연과 사람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항상 진실만을 말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겁낼 필요도 없고요. 따님을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멀리나! 멀리나! 이리 나와보렴! 네, 아빠! 안녕하세요! 반갑구나, 멀리나. 우리의 어린 왕자님을 구하러 가지 않겠니? 네! 물론 저야 영광이죠. 하지만 사악한 바다왕자는 깊은 물속에 있잖니? 만약 바다왕자가 우리를 해칠 생각이었다면 더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는 그저 겁먹고 외로운 게 분명해요. 게다가 제가 두려워할 건 또 뭐예요? 저는 바다도 알고 바다 생물들은 다 제 친구인걸요? 어허허허, 그렇담 답은 나왔구나. 어서 바다로 가서 우리 왕자님을 무사히 구출해 오려무나. 알겠습니다. 저 근데 어떡해요? 나도 방법은 알 수 없단다. 하지만 우선 물속에 들어가고 나면 너의 동정심과 선함, 그리고 또 대단함이 내게 길을 보여줄 테니 걱정 말거라. 그리하여 다음 날 사람들은 모두 바닷가에 모였어요. 멀리나는 왕자님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죠. 머지않아 그녀는 바다왕자의 성에 다다랐어요. 궁전의 첫 번째 문은 돌로 되어 있었고 두 명의 거인이 지키고 서 있었죠. 그들은 멀리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누구냐? 여기서 대체 뭘 하는 거지? 제 이름은 멀리나예요. 저 위에 있는 섬나라에서 왔어요. 당신들이 데려간 우리 왕자님을 구하러요. 멀리나는 거짓없이 사실만을 말했어요. 하지만 거인들은 섬나라 왕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구하기 위해 소녀를 보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또한 왕의 군대 역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어린 소녀가 바다 왕자를 해칠 수 있으리라고도 예상치 못했어요. 그들은 웃으며 그녀를 보내줬어요. 두 번째 문은 거대한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물방울 너머로 희미하게 궁전이 보였죠. 궁전 역시 물방울로만 되어 있었어요. 다른 점이라고는 방울 모양이 긴 벽, 높은 기둥 등의 형태였고 물방울 문에 가로막혀 있었죠. 멀리나가 물방울을 만지자마자 그녀는 빨려 들어갔어요. 누구든 그러한 물방울에 갇히면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멀리나에겐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물이나 물방울은 자연이 만든 거야. 그리고 자연은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도움을 줘. 멀리나가 마음속 확고한 믿음과 신념으로 이와 같이 얘기하자 주변에 물방울이 터지더니 궁전을 이루던 물방울 역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탑과 기둥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바다 왕자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멀리나는 바다 왕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그는 도망치려고 했죠. 그는 자신의 마법 궁전이 파괴될지도 몰랐고 또 어린 소녀가 관문을 통과할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가 떠나가기 전 멀리나가 부드럽게 그를 불렀어요. 바다 왕자님,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라고? 너는 내가 무섭지 않아? 당장은 당신이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당신은 나쁘지 않단 거 알아요. 정말 우리를 해치려 했다면 우리 왕자님도 벌써 해쳤겠죠. 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그동안 내가 너에게 그런 짓을 했는데도 말이야? 당신은 그저 외로울 뿐이잖아요. 맞죠?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누가 나랑 친구를 하겠어? 모두 내가 사악하다고 생각해. 아, 저와 함께 가요. 저 위 아름다운 세상을 보러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지금껏 그 누구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먼저 착한 송기를 내민 사람은 평생 네가 처음이야. 고마워. 있죠? 만약 누군가가 괴롭힌다면 외로워서, 그리고 친구가 되는 법을 몰라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들에게 손을 뻗어보세요. 멀리나가 바다 왕자에게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멀리나가 대자연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도움을 준다는 믿음으로 대담하게 행동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멀리나가 대자연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도움을 준다는 믿음으로 대담하게 행동했던 것처럼요.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언젠가는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요. 누군가의 특정 행동을 그냥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이유를 찾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이 세상은 평가하고 싸우는 사람보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요.